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중앙위원회, 조선가톨릭교협회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이 15일과 16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회의들에는 해당 종교단체 위원장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위원회 성원들과 교직자, 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원회의들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회의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민족 문제의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일으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요기에 종교인들이 기원하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경야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전쟁 위험이 날로 짙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종교인들을 비롯한 온 교리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이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신앙인들의 종지를 무참히 짓밟는 박근혜 패당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지향과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회의들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으며 남조선의 종교단체들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